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요라합돌경축 중앙보고대회가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평양시안의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송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따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초대되신 것은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기나긴 세월 조선노동당을 이끄시어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은 혁명의 성의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전투적 기치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이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당의 영원한 소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용생하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당건설 위업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한생이 오린 주체의 붉은 단계를 더 높이 휘날리며 주체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